헌재 감독, 28의 나이로 여기 잠들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서울 노량진에서 애청자 김태영 씨가 보내주신 글인데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내용이긴 하지만 공상에만 그치지 말고 한번 직접 시나리오로 써보세요. 혹시 아세요? 제가 연기할지요. 오늘 첫 곡, 영화 패트리어트 게임 중에서 해리스 게임, 그룹 클레너드였습니다. 서울 홍승구 씨 11번째 엽서에다요. 1, 2, 3, 4, 5까지 써주시고 마지막 5번에 결코 편한 밤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신청 엽서를 방송을 안 해드렸다고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를 적어주셨는데요. 자, 친구 혁이 생일 진심으로 저도 축하드립니다. 음악 띄워드릴게요. 영화 연건 2 중에서 Dying Ain't Much of a Living, 존 본조비입니다. 아. 대구 황금동의 임종철 학생도 잘 들으셨죠? Dying ain't much of a living. 영화 Young Guns 2 중에서 존 본조비의 노래였습니다. 아, 생일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생일 되게 한 2주쯤 전이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 생일 마치리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잖아요. 꼭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냥 뜬금없이 저희 주소를 얘기를 할 때요. 하지만 선물 받고 싶으면 생일 선고를 해야 되고 또 엽서를 받고 싶으면 주소를 말씀을 드려야죠. 저희 주소는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입니다. FM 영화음악입니다. 여드름엔 아젤리아. 예, 고기룡이 장어입니다. 난 어쩌지? 여드름 때문에. 어머? 자, 꾸준히 발라요. 아젤리아, 여드름은 아젤리아.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텃밭 같은 여자.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라스트 모이칸.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나던 순간 운명처럼 음악은 흐르고. 감동의 영화 라스트 모이칸. 이제 음악으로 만났어요. 폴리그램. 스무 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야. 스무 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나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치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2시간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한 영화 다이하드 중에서 테러리스트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브루스 윌리스는 더티아리의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비정하지도 않고 실베스터 스텔론이나 아놀드 슈왈츠네거처럼 무지막지하거나 전투적이지도 않은 그저 보통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러나 분명한 영웅이었죠. 서울 화곡 5동의 황태영 씨는요.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영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네요. 원래 연극배우 출신이죠.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하던 브루스 윌리스가 그러나 행운을 잡게 된 것은 ABC 방송의 미니시리즈 문라이팅 블루문 특급의 주연으로 발탁되면서부터입니다. 이따금 하모니카를 불면서 쓸쓸함을 달래는 코믹하지만 유능한 괴짜 탐정. 이 역할로 큰 인기를 끌게 되고 곧 헐리우드로 진출하죠. 영화 블라인드 데이트에서는 킴 비신저와 엎치락 뒤치락 거리다가 다시 선셋에서는 살인사건을 해결합니다. 선셋의 비디오 출시 제목은 헐리우드 차차차인데요. 제목만으로는 도저히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네요. 이 브루스 윌리스의 진가는 1980년대 말부터 비로소 나타납니다. 노만 주이슨 감독의 베트남전 영화 In Country 참전용사에서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사는 참전용사 역을 맡았고요. 브라이언 드 팔마의 The Bonfire of the Vanities 허영의 불꽃에서는 유명한 주식 중개인이었지만 뺑소니차 사건에 연루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중년 남자로 또 아내 데미 무어와 함께 공연한 Mortal Thoughts, 위험한 상상에서는 두 여자를 농락하다가 천벌을 받는 치사한 건달 역을 맡기도 했죠. 다이하드의 아류격인 마지막 보이스카웃, 그리고 궤도루팡처럼 낭만적인 도둑으로 등장했던 허드슨 호크, 이런 영화도 모두 국내에서 이미 개봉됐었죠. 헐리우드의 이면을 다룬 최근 영화 플레이어에도 깜짝 출연했고요. 빌리 베스게이트에서는 더스틴 호프만에게 일찌감치 죽음을 당하는 갱역으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또 죽어야 사는 여자에서는 메릴 스트립과 골디온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체 분장사 역으로 등장했죠. 헐리우드 영화의 명장면을 패러디한 코미디 영화 원초적 무기에는 다이하드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 잠시 등장한다고 하죠. 그는 또 최근에 3인조 액션극 Three Rivers와 형사 드라마 Color of Nights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는 노래 솜씨가 뛰어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가수를 꿈꿨을 정도라니까 그 노래 솜씨 알만하죠? 브루스 윌리스의 노래 들어봅니다. Under the Boardwalk. Under the boat. 노래죠. 그리고 참 상쾌한 느낌이 드네요. Under the Boardwalk, 브루스 윌리스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원서동의 김나경씨, 대구 대신이동의 박선지씨, 서울 목동의 곰계순씨께 띄워드립니다. 아참, 대구 황금동의 김지훈씨도 들어주세요. 덕원고등학교 2학년 2반 군단들도 모두 들어주시고요. 영화 킬링필드 중에서 Imagine, 존 레논입니다. rides in the sun till his day's work is done and he rounds up the cattle each fall. Singing his cattle call. For hours he would ride on the range far and wide when the night winds blow up a squall. His heart is a feather in all kinds of weather. He sings his cattle call. Brown as the bear if from riding the prairie, and he sings with an old western drawl. Singing his cattle call. 마음의 고향 아이다호로 찾아가는 마이크. 끝없이 길을 걸어가던 그의 모습이 절망처럼 와닿던 영화죠. 아이다호에 삽입된 에디 아놀드의 캐틀콜이었습니다. 파나가 이철수 씨의 그 대쪽 같은 글씨랑 똑같아서 참 인상적인 분인데요. 대구 수성구의 노경화 씨, 구스반산트의 신작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네요. 구스반산트는 국내에는 아이다호로 처음 소개됐지만 미국 인디 영화계, 그러니까 독립 영화계에서는 아주 이름난 감독이에요. 20여 년간을 비상업적인 16mm 독립 영화만 제작해오다가 1989년 약국의 카우보이, 드럭스토어 카우보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상업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자, 이 영화 약국의 카우보이의 첫 장면은요. 맷 딜런의 독백과 함께 에비 링컨의 For All We Know가 흐르는데요. 그 장면 한번 들어보죠. For all we know, we may never meet again. Before you go, make this moment sweet again. We won't say goodnight. I was once a shameless full-time dope fiend. Yeah, me, Bob, this sweet mother's son. Me and my crew robbed drugstores. I had done them all, up and down the Pacific Northwest with pharmacies open to close. Didn't matter, except for technique. But don't get the idea, it was easy. It's hard being a dope fiend, and it's even harder running a crew. Diane was my wife. I loved her. Man, and she loved dope. So we made a good couple. Whenever I got out of the joint, I always ended up with Diane. Rick was my sidekick, my muscle. He was no novice to the life of crime. His record showed a steady climb from juvenile offender to small-time thief. He was gonna do just fine. Nadine was Rick's old lady, the counter girl he picked up during one of our jobs. She was a piece of work. She had no record, just a smile It caught us all a little off guard. I was the undisputed leader then. I carried the whole goddamn outfit on my back like it was my own newborn son. But I guess deep down, I knew he could never win. We played a game he couldn't win. To the utmost. 금방 들으신 것처럼 이 드럭스토어 카우보이는 총에 맞아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맷딜런의 회상으로 시작되는 영화인데요. 몰핀 같은 약을 조달하려고 약국을 털어야 하고 끝내는 병원 약지실에까지 침입해야 하는 젊은 약물 중독자들. 이 젊은이들의 절망적인 삶을 다룬 아주 충격적인 영화입니다. 게다가 영상도 정말로 실험적이고요. 이처럼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일관된 관심은 소외된 인간들입니다. 동성연애자나 마약 중독자 또 남창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겪는 삶의 절망과 좌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동성연애자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구스 반 산트 감독은 관객들에게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런 인물들의 인간적인 측면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구스 반 산트 감독이 준비 중인 두 편의 영화 역시 동성연애 영화입니다. Even Cowgirls Gets the Blues, Mayor of the Castro Street. 이 두 편이죠. Even Cowgirls Get the Blues는요, 아이다호의 속편 같은 영화인데요. 별 이변이 없는 한 리버 피닉스와 키아누 리버스가 역시 주연을 맡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한편인 Mayor of Castro Street, 카스트로 거리의 시장은 60년대의 저격 사건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한 게이 운동가의 전기 영화입니다. 실제 아직까지 그 총을 쏜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 두 편의 영화가 지금 미국 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 제작 후원자들이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Even Cowgirls Get the Blues는 마틴 스콜세스 감독, 또 Mayor of Castro Street는 올리버 스톤이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쉽게 상영될지 의문이네요. 자, 역시 드럭스토어 카우보이에 삽입된 노래 듣습니다. 데스몬드 데커와 The Aces의 노래, Israelites,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Get up in the morning, slaving for bread, sir, so that every mouth can be fed. Oh, me Israelites, get up in the morning, slaving for bread, sir, so that every mouth can be fed. On my kids, step back up and leave me. Darling, she said I was yours to receive. Oh, Israelite. Shut them a tear up choices ago. I don't want to end up like Bonnie and Clyde. Oh, Israelite. After a storm, there must be a calm. If you catch me in a palm, you sound your alarm. Oh, Israelite. Yeah. sipping for bread, sir, so that every mouth can be fed. The Israelites, sir. I said, my wife, I'm a kid to the back of an RV. Darling, she said that was yours to receive. Holy Israelites, sir. Look, we took them a tear of choices ago. I don't want to end up like Bonnie and Clyde. Before the Israelites, after a sound, there must be a coming. Touch me in the palm, you sound your alarm. The Israelites, yeah. I'm a wondering, I'm working so hard. 추억의 영화 그리스 신화에는 사랑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들의 사랑, 율리시스 같은 영웅의 사랑, 또 올페와 유리디체의 아름답고 지순한 사랑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뜨거운 사랑, 그것은 아무래도 페드라가 그 주인공이 아닐까 싶네요. 그녀는 금단의 사랑을 한 여인이었으니까요. 멜리나 메르쿠리와 안소니 퍼킨스가 나온 페드라, 죽어도 좋아하는 페드라와 히폴리투스의 금단의 사랑을 그대로 현대에 옮긴 영화였습니다. 1962년에 개봉됐으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어떤 영화나 다 그렇지만 영화를 본 지 한 30여 년이 지나면 줄거리는 다 잊어버리고 인상 깊었던 장면 몇 개만 기억난다고 그래요. 죽어도 좋아처럼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재개봉된 적이 없는 영화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 죽어도 좋아를 보았던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영화 내용은 어렴풋한데 딱 한 장면. 알렉시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바하의 토카타와 푸가를 소리 높여 노래하면서 차를 질주하던 그 마지막 장면은 생생하다고요. 그리스 해운왕의 외아들 알렉시스는 계모 페드라를 사랑한 끝에 마침내 비극을 초래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강제 결혼을 하게 되는 알렉시스. 질투에 눈이 먼 페드라는 알렉시스를 사랑하고 있다고 남편에게 고백합니다. 분노한 아버지는 알렉시스를 불러서 인장을 새긴 반지로 마구 때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알렉시스는 무서운 속도로 스포츠카를 몰아서 푸른 에게해의 벼랑으로 달립니다. 달리면서 그는 카라디오에 스위치를 넣고 외칩니다. 가자, 가. 옳지, 그렇게. 음악을 듣고 싶다고? 좋아. 어때, 지금 우리한테는 바하만큼 멋진 음악은 없을 거야. 오, 요한 세바스찬이요. 알렉시스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바하의 멜로디를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그녀는 날 사랑했어. 그녀는 날 사랑했어. 이렇게 외치네 알렉시스. 그 순간 갑자기 눈앞에 트럭이 나타납니다. 그 트럭을 피하려다가 그는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죠. 페드라의 이름을 절규하듯이 부르면서. 바로 그때 페드라는 검은 눈가리개를 한 뒤 수면제를 먹고 침대에 눕습니다. 페드라와 알렉시스. 처음에는 순수한 동경에서 시작돼서 몸을 불태우는 숙명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이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시간에 숨을 거둡니다. 라스트 씬입니다. 24 years old. That's all. Just 24. Go, girl. Go. That's my girl. You do what I say, don't you? You want a little music? Sure you do. A little banishment music, Professor. Hey, girl. Nothing but the best for us. Escorted out by Bach. Oh, John Sebastian in person. I hardly got to know you. I see. Let's face it, John. She loved me. She loved me like they did in the good old days. Some business in Greece. I had a father to kill, didn't we, Fedra? 정복자 펠레 중에서 펠레의 테마, 대구 법물동의 최지양 학생, 그리고 오른팔 기준이 왼팔 성우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대구 대명 사동의 이헌진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종로구 화동에서 BX씨, 성함은 안 써주셨네요. 영화 칼리폴리 중에서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녹음하고 싶다고 하셨네요.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칼리폴리 중에서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